저는 이번 주말에 경주에 가려고 하는데 경주에 가본 적이 있어요? 네, 작년에 부모님을 모시고 가봤어요. 뭐 타고 갔었어요? 부모님이 기차 여행을 좋아하셔서 기차로 갔다 왔어요. 지수 씨는 어떻게 갈 거예요? 자동차로 갈 거예요. 친구 두 명하고 같이 가요. 지수 씨가 운전해서 가요? 아니요. 친구가 운전할 거예요. 운전하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.